27장에서 예레미야는 목에 줄을 만들고 또 멍에를 만들어서 이런 목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유다가 메야 살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장 16절부터는 백성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미 1차, 2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많은 성전 기구들이 빼앗겼고요. 이제 남은 성전 기물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역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28장은 예레미야 예언의 정반대로 예언했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핫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여기 정확한 시점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BC 593년경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멸망하기 7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BC 605년에 여러분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으로 다니엘과 같은 여러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침공,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 여기 여고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왕과 또만 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 또 그때 많은 성전 기구들이 빼앗긴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데려가면서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왕.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게 바벨론을 위한 바벨론과 같은 편에서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7장 보셨지만 모압과 암몬, 에돔, 또 두로, 시돈, 그 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바벨론과 전쟁을 여러분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다한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만 명의 백성들, 또 많은 귀족들, 그리고 여호야긴 그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겼는데 2년 안에 다 돌아온대요. 빼앗긴 왕도 다 돌아온대요.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인대요. 바벨론이 멸망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셨겠어요? 유다가 멸망한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듣기가 좋죠. 소망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이런 왕과 백성의 마음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지금 거짓으로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여러분 이 하나냐의 예언과 전혀 다른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바로 앞에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죠. 그리고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거기 제목에 여호와께서 고니아 왕이라고 고니아 왕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고니아가 여고냐라고 써 있고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니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아멘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말대로 정말 성전기구 포로가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라도 정말 그렇게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또 끌려갔던 포로를 다시 보내주시고 빼앗긴 성전기구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있기 전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은 정말로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고난들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나라 아수르에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들 또 이웃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런 징계가 끝나면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 이전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였지 여러분 징계가 없는 평안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의 말이 평화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평화가 진짜 임했을 때에만 그 말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을 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언이 지금 완전 다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냐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언이 다 다를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 진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여러분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져 있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겠다 여러분 보여주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진 멍에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리는 그런 방법들을 취합하면서 사용하면서 사실은 예레미야를 여러분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백성과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에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요. 더 강경한 언어로. 반면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하나냐가 다 꺾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들을 과시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많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냐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냐의 말에 동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립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냐가 나무멍에는 자기 힘으로 꺾었을지 모르겠지만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면에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2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28장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여러분 하나냐가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여러분 그가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급사라고 그러죠. 급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해서 패역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난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정말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또 목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잘못된 교훈과 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여러분 그게 또 여러 영상과 또 여러 또 언론과 루트를 통해서 횡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언과 거짓 예언을 여러분 진짜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분쟁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아주 그 거센 태도로 분쟁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의 말과 행위, 삶으로 통해서 그 예언이 거짓인지 또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누구의 말이 옳다 틀리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완전하게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여러분 더 해줘야 되는 더 해야 할 여러분 계시는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분 빠져야 되는 그런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어떤 예언들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채우는 것이 사실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예언에 미혹될 일은 없겠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예언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욕심대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낭비하기보다는 여러분 왜 이러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런 많은 또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위기를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지금 멀어진 채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지금은 회개해야 되는 때이고 여러분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들 지금 아직도 불확실한 시기들을 지금 5개월, 6개월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